날씨가 완벽한 건지 딱 좋은 바람이 불어와 거리엔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지 홀로 이 거리를 걷네 봄이 오긴 했나 봐 어디를 가봐도 나 혼자만 무채색 무덤덤한 표정 I say 그냥 내 눈길을 가릴래 오늘 하루도 자유로운 솔로네 Hey you Hey you 너랑 솔로니 이제 나도 사랑하고 싶어 내게 어울리는 그런 여자 없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건 It's you 어디 있나요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난 어떤가요 부족한가요 그게 뭔데 해본 적 없어 유치한 설렘 독고다이 아니면 못해 솔로 변태라서 이젠 즐겨 혼자만의 고독 변하잖아 매일 안 씻어도 되고 괜한 기념일 안 챙겨도 되고 아니 도대체 나 혼자 살기 바쁜 나라에서 굳이 여자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보다 못난 남자 다 연애하는데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되고 싶어 like cheap shit 니라도 짝이 되고 싶어 멋지 Hey you, hey you Hey you Like you, like you 이제 나도 사랑하고 싶어 내게 어울리는 그런 여자 없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건 It's you 어디 있나요 매일 밤 동화 중 잠들고 싶어 하늘에 별까지 따준 나는 그뻔한 말도 할게 날 안아줄 그런 사람만 있다면 이제 나도 사랑하고 싶어 내게 어울리는 그런 여자 없나요 머리부터